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8을 맞으며 인민군 장병들과 외무성,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, 김치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참관자들이 조국 해방 전쟁 참전 13여를 찾아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.